제1조선인평화통일협회가 26일 남조선 당국의 전인공로할 반인권적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나우린 공화국의 여성 정업원들을 제3국에서 집단적으로 요인 납치하여 동족 대결에 악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딸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